왔어도 아니야. 이제 떠나고 싶어 너와 단둘이 아무도 모르게. Yeah. Big city bright lights 그 속에 너와 나 내 머릿속 headlights 너만을 밝혀난 멀리 가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천천히 가볼게 Girl Do you wanna ride with me? Cause I just wanna take you there Girl Do you wanna ride with me? Baby I just wanna take you there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말해 굳이 없다면 그것도 괜찮아 내 옆자리에 너만 있으면 돼 그게 어디든 yeah. Big city bright lights 그 속에 너와 나 내 머릿속 headlights 너만을 밝혀 난 멀리 가지 않아